Somebody call me right one. Somebody call me wrong. 날 신경 쓰지 않을래. 나도 그럼 어때. Someone. 더더욱 없어 이미 투성이 던져지지 오래 꿈을 대단히 들려가겠지 오래 고민들의 구 하려니까 만들어낸 상상의 늪 고민보다 고고 쫄지 마렴처럼 손을 쳐봐서 oh, oh, oh. We are we are we are young and wild and free 답도 없는 고민 고민 그 속에 빠져있지 마 yeah. 경계선 위에서 We tear up the head up 웃고 떠드며 바람을 가르자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와 눈물 속에 Riches come Someone 멈출 수 고민하지 마 아이, 너무 쉬고만 쉽대 아이, 그들의 고통과 패패 아이, 모든 내가 몰아칠 때 아이, 어떡하긴 뭐 어떡해 어, 답은 하나밖에 없게 어, 형 믿고 달려보자 go so what, what, what, yeah. I wanna die right now I wanna fight right now 걱정이 싫어 인생은 길어 can't go I wanna live right now 부러졌으니 밟아 엑셀 일어나 저러나 사람 신세 단다면 무슨 재미냐 고통은 내 혼자 그래서 so what We tear up the head up 웃고 떠들며 바람을 가르자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와 눈물 속에 We just got so wet 멈출 수 고민하지 마 됐을 때 없어 Let go 아직은 답이 없지만 You can start to fight So wet Yeah.